버리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가 그래 날카로울수록 좋아 달빛조차도 눈을 감은 밤 나 아닌 다른 남자였다면 희극 안에 한 구절이었더라면 너의 그 사랑과 바꾼 상처 모두 태워버려 물거품